추억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. 하루 또 하루가 흘러가지만 내 가슴 속 그 깊은 곳에 슬픔이 쌓이네. 너와의 오랜 이별을 나는 이겨낼 수 없어. 언제 우리 만날 날이 또 올까. 마음의 문 그 넓은 문엔 그리움 가득한데. 홀로 살아가나 사랑 없는 오늘을 진정 나는 살 수 없어요. 너와의 많은 사연을 이젠 지난 꿈이 되어 두고두고 홀로 새겨야 하나. 너의 눈물 그 타오르던 불길이 보이네.